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불멸의 통일대강 이런 제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글은 김정일 각하의 거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요훈을 철저히 관찰하자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진 불멸의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